슈퍼 주니어는 원래 맨 짜만 빠진 이름하여 힘센 돌이 슈퍼맨. 요정들이 내게 반해 반해 내게로 달려와 달려와 달려와 이 순간을 함께 즐겨볼까. 진지하게 조용하게 나를 사랑해줄 사람들을 나를 감동시켜. 괜히 허세 부리고 솔직하지 못하고 내게 그런 순간이라고는 없었다. 우리 유머도 최고 스킬도 최고 뭐든지 최고가 아니면 안 돼. 슈퍼주니어는 원래 맨 짜만 빠진 이름하여 힘센 돌이 슈퍼맨. 열정도 최고 정신력도 최고 누가 우릴 가미끌어낼 텐가. 슈퍼주니어는 원래 맨 짜만 빠진 이름하여 힘센 돌이 슈퍼맨. 빰빠밤밤 자, 다음 누구? 신디어! 그렇게 왜들 그렇게 뒤를 돌아보나. 여기 있는데 나 도대체 누구를 찾는 거야. 내가 신도 하늘의 별을 따다 줄까 세봐 한 개 두 개 세 개. 우린 원래 잃어버린 별을 합쳐 별이 열세 개. 그렇지만 나 우린 외롭지 않나. 우린 SM 패밀리랑 요정들이 있잖아. 주저하지 마 애써 외면하지 마. 이미 지워버린 그대 슈퍼홀리 너를 불러봐 이젠 춤을 따라해. 같이 신나게 얼씨구 절씨구. 우리 유머도 최고 스킬도 최고 뭐든지 최고가 아니면 안돼. 슈퍼주니어는 원래 맨 짜만 빠진 이름하여 힘센 돌이 슈퍼맨. 열정도 최고 정신력도 최고 누가 우릴 감히 끌어낼 텐가. 슈퍼주니어는 원래 맨 짜만 빠진 이름하여 날센 돌이 슈퍼맨. 마음이 울적할 때 노래를 듣고 풀 때 기분을 달래줄 뭔가 필요할 때 우리가 곁에 있어 있는 힘껏 외쳐봐. 슈퍼주니어 we are 슈퍼 슈퍼맨. 되게 심심할 때 인터넷 검색할 때 슈퍼쩌만 치면 나와 쭈루룩 쭈루룩 쭈루룩 언제나 곁에 있어 소리 질러 외쳐봐. 슈퍼주니어 we are 슈퍼 슈퍼맨. 거기 아무도 몰라줘도 매일 최선을 다해 간다. 누구다 누구다 누구다 해도 기록에 말해준다. 함께 걷는 길이 비록 험난할지라도 결국 슈퍼주니어 the last man standing. 유머도 최고 스킬도 최고 뭐든지 최고가 아니면 안 돼. 슈퍼주니어는 원래 맨 짜만 빠진 이름하여 힘센 우리 슈퍼맨. 열정도 최고